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푸른 보드나무. 나무야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뷰 가을 하러 갈 때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향도의 햇빛 찬란한 내 저구.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어오실 노래는 사랑 넘친 내 나라. 이상으로 노래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